순간 느낄 수가 있었죠. 이내 우리가 사랑할 것만 같아 그럴 거야. 기대하고 있는 예감 그냥 스쳐 지나 삼킨다 하얀 달 꽃을 안고서 내